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오만 추장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추장 까부수 빈 사이드에게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친선적인 오만인민에게 진보와 복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